is all about love. Come on, yeah. 서두르지 말고 바라만 보면서 그대와 함께 걸어가. 나의 마음 속에 그 진실을 그대가 알아줄 때까지 고백하지 말고 애원하지 말고 그냥 바라만 보면서 아직 서툴러서 아끼는 거라고 입술을 깨물진 않네. 눈썹에 떨림과 집에 가는 길 혼자 가기 무섭단 새빨간 거짓말. 너랑 발맞추고 싶어서 노력하는 너색해 보이는 걸음걸이까지 다 아직도 모르는 걸까. 넌 사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. 원하지 않고